Pops News.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및 안산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연구 사업 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연구개발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며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양재단에서 2024년 하반기 대학생 청년 식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0월 6일 11시 30분까지며 선발 인원 기준 신청자가 150%를 초과할 시 접수는 초기 마감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총 35만 원이며 2024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동안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양재단 사업 3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D 현대 미포 기술교육원에서 107기 하이테크니션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접수기간은 9월 13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조선소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하이테크니션 양성과정에선 용접, 가스절단, 조선이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특전으로 훈련 수당이 지급되고 용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D 현대미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들은 혼자 밖에 나갔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견 당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지문만 등록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지만 정작 등록률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가족들이 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등록률이 낮은 이유입니다. 지문 사전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만큼 제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저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에서 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제 유가 변동으로 주유소 기름값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우선 다음 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규모 7.6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 현 지역에 21일 기록적인 양의 비가 쏟아져 호우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시카와 현에 따르면 호우로 이 지역을 지나는 11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다수의 도로가 침수됐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와지마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전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